들곤 했었지. 널 다그쳐 원한 걸 가졌을 때 난 그땐 그게 사랑이라 믿고 싶었지. 지금도 난 그런 거란 믿고 싶은 걸. 그렇게 한참이나 지냈지. 날 감싸주던 네 모습 따뜻했지. 가끔 너 나처럼 그댈 떠올리는지. 너에게 부채기만 했던 내 모습을 많이 좋아했던 날, 너무 철이 없던 날, 아무 말도 없이 지켜주던 널 많이 보고 싶겠지. 나 살아가는 모든 날 매일 나는 너를 찾아가겠지. 미안하다 말도 못했지. 난 태연히 또 널 보며 웃었었지. 그렇게 쉽게 널 떠날 수 있을 거라 나조차 알지 못했지. 바보처럼 많이 좋아했던 날, 너무 철이 없던 날, 아무 말도 없이 지켜주던 널 많이 보고 싶겠지. 나 살아가는 모든 날 매일 나는 너를 찾아가겠지. 다른 사람 만나 행복할 수 내게서 받은 상처 물기를 용서할 수 있겠니. 너를 아프게 한 날 그냥 꾸밈 없이 말해주겠니. 많이 좋아했다 가끔씩은 나를 떠올린다고. 많이 좋아했던 날, 너무 철이 없던 날, 아무 말도 없이 지켜주던 날 많이 보고 싶겠지. 나 살아가는 모든 날 매일 나는 너를 찾아가겠지.